즐거워. 시작거린데 숨소리 깨 행복한 시간이 따라 흘러나 봐. 우리는 말 없이 바라봤지 그 시. We make it love it 하나씩 채우는 꿈 너무 아름답지 마치 우주처럼. 여전히 거울스러 결국 끝내 눈 오겠지 늙더라도 고향의 풀에 수많은 별이 금빛처럼 빛나고 지금 우리의 화사한 모습에는 못 미쳐 목소리 지치며 토닥여줄게 천천히 눈물 닦아 해피 엔딩 그대 두 눈앞에 펼치는데 나란히 끝이 가볼까